지난 시간에 저기 제2권에 나오는 함선들의 목록을 읽어보고 함선들의 목록에서 그 배가 몇 척인가 이 숫자를 세 가지고 오는 분에게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저기 여기 조한주 선생이 준비를 하기를 샌드위치를 준비를 하지 않고 과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을 물어보니까 세기는커녕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몇 척이라고요? 1186척으로 나왔답니다. 그 배가 일리아스 제2권에 나오는 배가 1186척. 자 여기 1186 어쨌든 세든 위키피디아에서 찾든 맞추셨으니까 자 세레모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상품이라고 써있죠. 상품.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현주 씨는 조현주 씨는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에 상품을 드립니다. 자, 또 세신 분 세거나 또는 찾아본 분 없습니까? 그럼 이거는 주체 측의 농간에 주체 측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상품이 주체 측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미 답은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분은 없는 것 같아. 이분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소에 얼굴 두껍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따가, 저기, 뭐야, 패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팀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놔두고요. 출석은 이따 좀 쉬는 시간에 잠깐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리아스 제1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권. 오늘 이 2시간 동안에는 제1권을 갖다 촘촘하게 읽습니다. 제1권을 촘촘하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삼아서 그냥 이렇게 스토리처럼 읽어도 괜찮습니다. 일리아스를. 이 앞쪽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비었어. 뒤로 가지 말고. 쉬는 시간에 체크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여기. 그거 안 한다고 못 듣는 건 아니니까. 예. 수업을 듣는 걸 우선으로 체크는 나중에. 예? 오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리아스를 읽을 때 그냥 재미삼아서 읽는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따져가면서 읽는 독서가 있고 철학적인 독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각각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1권을 읽어가면서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단추를 하나를 끌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옷이 어깨를 맞췄더니 목이 안 맞아가지고 털이 없으니까 제가 몸이 심히 불균형이가지고 이게 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압박이 있으니까 털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1권을 가지고 이제 제1권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런 구조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독서를 하면서의 즐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뭔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당국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가진 분은 계세요? 어디 요거 말고 예전에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책입니까? 저기 홍시문화사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무사에서 나온 거예요? 단대출판부에서 앞에 그림 사진 자료가 없죠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자료도 이따가 좀 종종 참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500년 전 거의 한 3000년 전의 시대적인 지중해 세계로 몸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전을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독자들이 뭐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독자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해서 좋다. 그 다음에 다른 독자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은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가독성은 나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김소울의 그 진달래꽃 시 아시죠? 시 아세요? 김소울의 진달래꽃. 모를 만한 분에게 물어봐야겠다. 이분은 아실 것 같고 딱 눈빛이 쫙 나 안다 이놈아 이런 눈빛이 있었어. 아세요? 노래 가사로도 나왔는데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령 우리가 영어로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독성을 따지자면 영어는 그러니까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겠다. When 이렇게 가겠죠. 그죠? 왼절로 가겠잖아요. 그죠?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영어로 옮겼을 때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겼을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시를 옮긴다든가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일리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가독성을 갖다가 많이 살렸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만 이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어요. 택도 없이 뭐 고전이라고 읽어봤더니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게 번역을 해놨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번역은 그와 똑 마찬가지로 3000년 전의 텍스트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나 한국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내던 비밀 편지가 200여 통이 발견됐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그 기사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네.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어, 이 양반이 지금 뻔뻔하게 알죠. 정말 뭔 얘기인데 뭔지 물어봐야지. 299통 그것만 알고 계세요 지금? 발견이 됐는데 예. 예전에 신하에게 내가 좀 신하 말도 쓰고 호로자식이니 뭐 이런 호로자식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딱 유심히 봤는데 호로자식이 아니라 호종자라고 이렇게 놨죠. 이 호로자식이 호종자. 제가 유심히 봐놔서 이게 지금 외우려고 그래. 지금 외워가지고 저런 호종자 같은 이제 호로자식 그럼 누구나 다 아니까 저런 호종자 같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이에요. 1800년. 그러니까 1800년이면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한국인데 그 표현들이 그런대로 이해는 되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자로 쓸 수 없는 표현을 뭐 뒤죽박죽 이런 거는 한글로 썼다 이렇게 돼 있죠. 또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이런 거 읽어보면은 참 뭔 말인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정석군 이리 와. 엊그저께 신촌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이 친구가 방황하고 있어서 저는 아니고 월요일 날.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제1권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아킬레우스는 이 텍스트의 주인공입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이 책 예, 이쪽으로 도움을 얻으십시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조금 고치겠습니다. 분노를 요 단어를 앞으로 빼세요. 분노를 빌려온 책에는 낙서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그렇게 자 어떤 고전 서사시든지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왜 제가 먼저 다 따라서 해야지 다시 무슨 뭐 앞에 부르고 뒤에 후렴구만 하시는 처럼 왜 그래요?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야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뭐 웃깁니까 지금 이게? 이 분노 남은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왜 제가 분노 이걸 앞으로 놓으라 했느냐면요.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래 히라보 어순으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히라보 어순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한 것은 의역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왜 제가 분노가 히라보 어순으로 맨 앞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듯이 히라보에서는 어순이 마구잡이에요. 이거 서사시잖아요. 시는 어법에 따라 안 써도 되죠. 어순이 중요한 것을 앞에 쓴다든가 강조한 것을 뒤에 놓는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히라보에서는 히라보로 이 그리스어로 돼 있는 이 문장들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 써요. 분노를 노래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전 서사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분노를 노래하소서. 나중에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갖다 할 때 그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의 이제 영어판, 이탈리아어로 아니라 영어판으로 이렇게 읽으면 맨 앞에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문장이 Midway, 중간쯤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 인생의 중간쯤에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의 중간쯤인데 영어로 하거나 이탈리아 원문으로 하거나 하면 중간이라는 말이 맨 처음으로 나와요. 이 시들은 어순이 되게 중요하겠죠. 시는 어쨌든 분노를 이게 분노 이게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 다음에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아빠 이름까지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가리킬 때 히랍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합니다. 퍼스트 네임이 이게 아킬레우스가 퍼스트 네임이에요. 이를테면 이름이죠. 성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아카이오이족에게, 아카이오이족은 지금 아킬레우스가 속한 히랍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자, 혼백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다가 영웅이라고 살짝 써두세요. 아, 영혼. 나의 영혼이 그랬대. 지금 혼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그냥 영혼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 단어에 해당하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푸시케요. 히라브가 푸시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 푸시케.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어요. 영혼. 숱한 영웅들의 굳센 영혼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하데스는 이제 지하죠. 지하 죽음의 세계로 보내고, 그들 자신은, 여기 자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몸이라고 써두세요, 위에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의 몸은, 여기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쓰는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몸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은 아킬레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영웅들의 영혼이 하데스로 갔고 몸뚱아리는 남아서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스의 첫 번째 이 문장이 이 전쟁 소사시란 말입니다. 전쟁 소사시인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았겠어요? 죽음의 원인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딱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런 아킬레우스가 태어나게 된 여러 가지 그 원인이라든가 아킬레우스의 그 아빠 펠레우스하고 어머니 테티스 여신하고의 결혼 이야기 이런 얘기 싹 빼고 이 전쟁에서 지금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첫 번째 문장에 딱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지금 혼백이라는 말하고 자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영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 이게 옆에다가 보충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당시의 히랍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의 몸하고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 안 되세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저 지하의 세계로 또는 뭐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땡?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네. 기억이 기독교처럼 내세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 사람들도 영혼이 하데스로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이 얘기는 있어. 그러니까 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윤회전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왠지 서운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왠지. 네.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아,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깊이 생각해 두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이따 기독교 얘기 또 나오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히랍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 히랍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몸뚱아리가 있다 해도 이 몸뚱아리에 깃든 영혼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영혼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핵심적이고 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같이 움직이다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음에 이르면 요 사람들의 그 잘 쓰는 표현은 이빨 사이로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 끝나고 영혼은 그냥 지옥 세계로 뭐 지하 세계로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본적인 태도.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이 사람 누구, 아가멤논을 가리켜요.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가리킵니다.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섬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분노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아킬레우스가 화난 이유까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날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듯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우스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네? 누가 지금 신들의 전쟁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뭐 한 소식 들으신 분 같은데? 연락 옵니까? 가끔? 히랍으로부터? 네? 연락 옵니까? 그 포카리 스웨트 찍었던 섬으로부터 연락이 옵니까? 그 얘기했는데 거기가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듯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우스의 뜻,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제우스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게 제1권의 문장 두 개가 이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실질적인 주인공, 배우에 숨어있는 힘은 제우스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인간들은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딱 머릿속에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중간중간에 이제 읽다 보면 영원히 사는 신하고 반드시 죽을 운명의 필멸의 인간, 요 얘기 나오잖아요. 요 구별도 이제 함께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두 개의 문장을 보면 이 사건은, 지금 일리아스에서 서술되는 이 사건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직접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아킬레우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사실상 근원적으로는 제우스의 뜻, 즉 신의 뜻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립하는 문제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또 직접 불러일으킨 것은 아가멤논의 뭐가 있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제1권에 203행을 펴세요. 203행. 옆에 행번호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일리아스 이런 걸 갖다가 인용을 할 때는 220페이지 이렇게 안 하고 1권 203행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204명 펴세요. 그러니까 책이 달라도 알 수 있죠. 204명 읽어보세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금화를. 저 크게. 등발은 큰 양반이 왜 그래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교만을 고치기 위함입니까? 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교만을 구경하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지금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거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교만함과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충돌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분노와 교만의 충돌의 원인은 아주 단순하죠. 전쟁 포로 여자들 때문이죠. 쪼잔한 놈들. 사실 영웅이라고는 하나 지극히 쪼잔한 놈들이 탐욕에 불타는 치졸한 놈들에 불과했어요. 원초적인 것에 예?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원초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원초적인 것에 충실하면 짐승이죠. 뭐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위의 인간으로서의 아, 예습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책과색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흥분됩니다, 이게. 고상한 얘기가 없으니까. 누구나 읽어도 흥분되는. 흥분돼요? 별로? 이 사람은 저기 이미 문명화가 많이 진전된. 자, 그러면 지금, 아, 저기, 그 뒤에 사회 부적응 하는 분 같이 생긴 분. 예, 그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제우트스 뜻은 이루어졌다. 큰 소리로. 분노를. 네, 분노를 노래하소서, 거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아니, 그 문장 말고.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부터 거기까지.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헬레우스의 아들 아틀레우스의 분노를. 아킬레우스이. 아타이오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영혼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몸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예. 이렇게 딱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책을 이런 서사시들은.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들으면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되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잘려가지고 강의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안 오면 시간 강사는 잘립니다. 근데 전에 대학에서 그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6년 만에, 중고등학교 6년이잖아요. 6년 만에 처음 해본다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발표가 필요 없는 교육이 많잖아요. 처음 해본다. 그리고 선생이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그냥 기레이로 그냥 막, 아, 기레이 이런 야매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거지 겉대로 주입식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서도 그, 집안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집에서 큰 소리를 읽기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웃의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라도 이렇게 가서 아니면 오늘 끝나고 여기 정부화도서관 이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 있어요. 이 운동하는 거. 거기 가서라도 큰 소리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좋습니다. 이거를 텍스트를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왜? 서사시는 원래 이 서사시는 소리 내어서 읽어서 전승되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텍스트를 즐긴다 할 때는. 그래서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아카요이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영혼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의 몸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여기에서 지금 제우스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아까 제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일단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제우스 신 또는 신들의 꼭두각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관한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영웅들이 과연 철저한 의미에서의 꼭두각시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아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렸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달렸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이런 뜻을 이런 표현들을 이 사람들은 신에게 달린 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제가 지금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리스 사람들은 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정신 뭐 이런 것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 강의실에 모여있는 이 시청각실에 모여있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지성에 대한 정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정신이 있다. 그리고 그 지성정신이 이 상공에 이 공간에 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신은 아니에요. 요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에게 그 각각의 개인이 생물학적인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붙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정신과 나의 정신을 힘을 나의 정신이 합해서 하나의 협동 정신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여당기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공유되는 뭐가 없어요. 공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추상적으로 나타나질 않는다 이 말이죠. 추상화가. 그러니까 요 영혼은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영혼이나 혼백이나 이런 건 반드시 그들의 몸뚱아리하고 긴밀하게 붙어야 돼. 몸뚱아리 히랍으로 소모한대요. 요 두 개가 딱 붙었을 때 하나의 사람이고 요 놈만 따로 떼내서 요것이 너의 정신과 나의 영혼의 뭐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표현 자체가 있을 수 없어.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을 함양한다든가 이런 말 표현이 없겠죠. 그렇죠? 협동 정신을 함양하라든가 민족 정신을 함양하라든가 공공 정신을 함양한다든가 이런 말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부터 한참 지나간 서기 전 5세기 무렵에 등장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개개인의 생물학적인 몸뚱아리에 달라붙어 있는 이 영혼 있죠. 요 영혼과는 구별되는 영혼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산다든가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딱 오면 소크라테스에 보면 누군가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너의 영혼을 돌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영혼을 돌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럴 때는 지금 하나의 몸뚱아리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크라테스의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그 뭐죠 우매한 대중들에게 뭐 올바른 소리 하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선 얘기였어요. 사실은 즉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몸뚱아리를 갖다가 돌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 같은 어떤 진리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을 가게끔 해야 되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히랍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굉장히 낯선 얘기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이 그리스의 영웅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당시에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직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고상한 사람, 그게 철학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상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직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은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령 로마 시대에 가면 이제 기독교 신자분에게 이 질문이 아까 제가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로마 시대에 가면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굉장히 박해를 하죠. 왜 박해를 했어요? 예? 신을 믿었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신 믿었어요. 아니, 로마의 다른 유일한 신이라고 자기들만의 신을 예.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로마의 신들. 예. 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 환자들이거든요. 뭐 이게 뭐 서양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연쇄 살인범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 환자들이에요. 자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에요. 이게 제가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양사 왜 그러세요? 조현주 씨 왜 그러세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동안 그놈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 새끼들 알았어요. 응? 그동안 만나본 서양놈들이 다 그따위였나? 오늘 딱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예? 그 몇 놈이나 미친놈들을 몇 놈이나 만나보셨길래.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의 정신은 그리스 로마 정신하고 기독교 정신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헬레니즘적 전통과 히브리적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적 전통하고 히브리적 전통은 진짜 정반대 극단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극단에 있어. 무슨 얘기냐? 그리스 사람들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중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뭐 개똥밭에 굴러도 어쨌든 나는 하느님 믿고 있으니까 황제도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살아서 그러니까 명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살아서 개털같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 저기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도신경 마지막에 성스럽고 보편된 교회와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원히 삶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삶을 믿습니다. 이게 하느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나 로마의 전통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요 그리스 로마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래요. 근데 요 밑에 충실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요것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정반대되는 두 가지가 하나의 문명 속에 공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즐거우세요? 저 뒤에 앉아 있는 분. 요게 근데 요 생각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서양을 갖다 오래도록 지배하다가 기독교가 서양 정신세계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서양 문명은 질적으로 확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그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있죠.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엄격한 의미의 순결주의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게 뭐냐면 가톨릭교회는 단테 신곡에도 나오듯이 가톨릭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믿음이 좀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믿음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연옥에 가요. 연옥에 가. 아주 안 되는 애들은 지옥 가고 싶은 마음 없죠. 더워. 응? 저기 좀 더워. 에어컨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갈증 나는데 물이 꼭 여기까지만 온단 말이야. 짜증나. 그러니까. 근데 또 천국도, 이 신곡을 읽으면 천국도 말이죠. 그리 재밌는 곳은 아니야. 천국 가면 맨날 착한 일만 해야 돼. 그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맨날 착한 일만 할 자신 있어요? 천국 가서? 없죠? 전혀. 그렇다고 더운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연옥이 제일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이게 신곡을 읽어보니까 연옥이 제일 괜찮아.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그 유명한 훌륭한 학자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영접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연옥에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괜찮아요. 괜찮겠지? 저 여기 계시던 분 아니에요? 맞죠? 림보에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림보요? 아니고 지옥 맨 위에 림보에, 예. 따로 소크라테스나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거기가 연옥, 거기서부터 연옥과 지옥, 예, 그렇답니다. 근데 어쨌든 지옥의 가장자리가 림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 왜 여기 안 왔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예습 좀 하셨네. 아닌 게 아니라. 예. 친구들에게 다 입고. 아, 그러셨어요? 예. 이따가 수진 씨한테 따로 체크합니다. 입고 오면 위험해요. 입고 오면. 그러니까 연옥이 괜찮단 말입니다. 연옥이 공부하기도 괜찮고 환경이 괜찮아. 예. 주변 환경이. 자연 환경도 괜찮고. 천국은 돌대가리인데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바보 온달 같은 애들 있다고. 그러니까 가봐야 배울 놈이 없어. 뭘 해도. 그리고 아담도 천국에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좀 짜증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풀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일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힘듭니다. 근데 연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기 성당 다니는 분 있어요? 뭐 안 물어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발 좀. 네, 성당 다녀요? 열심히 안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아이, 그러지 말고. 어? 그래도 예수 승천 대축일 뭐 이럴 때는 한 번쯤 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면, 성당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양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조상들이 연옥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반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빨이 먹혀서 그 양반들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죽으면서 저도 성당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한테 말할 거예요. 아빠가 천국에 가도록 업그레이드 기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빠 그냥 연옥이 편하다. 지금 웬만하면 연옥으로 해서 지내려고 하니까 아빠 잘 있다. 연옥이 잘 있다. 신부님 통해서 연락하마. 그래서. 그러니까 연락하마. 연옥 웬만하면 기도, 그 기도는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 기도도 귀찮은 거라. 그래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몇 장 사면 연옥에 있는 기도 열 번 때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판 거예요. 그게 루터의 종교교육 그 무렵에. 그래서 면제부 판매에 대한 반대글을 쓴 게, 왜 면제부를 파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느냐. 교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에서는 하느님이 하는 일에 인간의 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옥에서 지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안 돼. 하느님이 하는 일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다. 성서에 봐라. 기도한다고 저기 간다고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순결주의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은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에게. 우리가 여기서 맨날 착한 일하고 이쯤 되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있어봐야 딱 가보니까 아닐세. 예측 불가능이야.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 핵심 교리예요. 이제 나중에 단테 신고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개신교가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순결주의로,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순결주의로 되돌아갔는데, 그게 200년 정도 지나가면서 다시 그리스 로마적인 어떤 현실주의하고 결합돼서 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순결주의가 있어요. 덧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속세가 더덥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요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항상 그 문명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된 정체성을.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여기에 인간의 영혼과 몸뚱아리를 구별하고 이 영혼에게는 아직 호메로스의 세계에서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소크라테스에 와서이고 소크라테스의 그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대화편들 파이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영혼 불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 불멸 이야기는 그리스 시계,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계에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다는 것. 요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신들 중에 누가 이 두 사람을 서로 싸우고 다투게 했던가?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은 이제 아폴론이죠. 그가 왕에게 노하여 진중에 무서운 역병을 보내니 백성들이 잇따라 쓰러졌던 것이다. 그 까닭은 그랬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인 즉 사제는 자기 딸을 구하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또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감아맨 황금호를 들고 아카이오이족은 날랜 함선들을 찾아가 모든 아카이오이족 특히 백성들의 통솔자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다. 지금 근데 그 다음에 크리세스가 하는 말 보겠습니다. 아트레스의 두 아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다른 아카이오이족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요 말 있잖아요. 요 계속 나오죠. 지금 앞으로는 아카이오이족은 일단 잠잘 때도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고젠 소사시에서 등장하는 상투어들이에요. 훌륭한 정강이 바지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 요 앞에 그 그림 화법을 좀 보겠습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는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보면 아이아스가 하고 아킬레우스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여기 뭐야? 부츠 신고 있죠. 부츠. 요 부츠요. 요거. 요게 정강이 바지예요. 아카이오이족의 훌륭한 정강이 바지입니다. 훌륭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과감하게 좀 보세요. 힐끗힐끗 보지 마시고 잘 보여드리세요. 왜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민망스럽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훌륭한 아카이오이족이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20행을 보면 다만 제우스의 아드님이신 멀리 쏘는 아폴론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아폴론은 잠자고 있을 때도 멀리 쏘는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의 기본 무기가 활이에요. 근데 이제 멀리 쏘는 아폴론 이렇게 앞에다가 상투어를 붙입니다. 여기 말하자면 호메로스 서사시의 수사적인 기법이에요. 특정 인물에게 특정한 형용사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뭡니까? 아킬레우스 앞에는 예? 고귀한 아닙니다. 준족 예. 준족 아킬레우스가 일어서서 앉아있다 일어나도 준족 아킬레우스 무조건 달리는 거야. 아킬레우스 달려라 아킬레우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준족이라는 말이 좀 준족이 뭔지 아세요? 준족 해보세요. 예? 준족 예. 무슨 말이에요? 날렌 예, 발빠른 예. 예. 그러니까 준족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발빠른 아킬레우스 이렇게. 그래서 발빠른 아킬레우스. 근데 헤라 여신은 또 어떻습니까? 흰팔의 여신이죠. 그죠? 흰팔의 여신. 헤라 흰팔의 여신. 그러니까 아궁이를 뒤지다 나와도 흰팔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레토릭의 기본적인 특징들이에요. 요거. 그래서 지금 멀리 쏘는 아폴론,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30행, 35행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크리세스가 와서 자기 딸 크리세이스를 갖다가 돌려달라고. 크리세이스는 지금 아가멤논이 이제 전리품으로 챙겼는데 크리세이스를 돌려달라고 왔어요. 근데 안 돌려주니까 이 노인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0행, 23행을 보면 그리하여 노인은 노후하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말없이 걸어가다가 거리가 멀어지자 머릿결 고운 레토가 나온 아폴로왕에게 기도했다. 크리세와 신성한 킬라를 지켜주시고 테네도스를 강력히 다스리시는 은궁의 신이여, 은궁의 신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스민테우스여, 내 일찍이 그대를 위하여 마음에 드는 신전을 지어드렸거나. 근데 스민테우스는 누구냐면 아폴론 신을 가리켜요. 아폴론 신이 화를 잘 쏘기 때문에 은궁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민테우스는 뭐냐면 아폴론 신이 들쥐들을 몰아낸다 하여 스민테우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필요한 신이겠죠, 한국에도. 빨리 와야, 우리도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 다, 오, 스민테우스여, 한국에 오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마디씩만 하고 자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120마디가 되겠네요. 60분이니까. 스민테우스가 필요해요, 지금. 내 일찍이 그대를 위하여 마음에 드는 신전을 지어드렸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 뼈들을 태워드린 적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 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65행을 보면, 서약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헤카톰베 때문인지 말해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헤카톰베. 자.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 뼈라는 것하고 헤카톰베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헤카톰베라고 하는 것은 주석 20번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소 100마리의 재물, 일단, 그리고 성대한 재물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카톰베라고 하는 말의 1번 뜻은 소 100마리를 바친다, 이 말이죠. 즉 아폴론 신에게 또는 신들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소 100마리쯤을 잡아서 바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 뼈, 이렇게 돼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면 진짜 그 뼈를 발라내려면 뼈가 드러나게 하려면 살을 얼마나 황소의 넓적다리 본 적 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황소에. 서 좀 잡아보신 분 같은데? 아, 전혀? 보신 적 있어요? 황소의 넓적다리? 장난 아닙니다. 저희 이제 큰 집에서 소 키우는데 제가 가보니까 황소의 넓적다리는 진짜 우리 몸통만 하죠? 근데 소 그 100마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카톰베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 100마리는 실제로 100마리를 잡았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소 100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낼 정도로 풍족한 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 서사시에 나타나는 이 헤카톰베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요 당시의 그리스 세계에 말하자면 목축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소 100마리씩 와, 이거 영웅들은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막 소 먹고 자 제사 다 지냈다 100마리 다 이거 다 먹을 소 100마리 먹으려면 어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나? 먹어본 적이 없네. 소를 먹어본 적도 없네, 요새는. 아, 오늘 여기 와서 육개장 먹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맛있어요. 다음에 여기 일찍 와서 식당에서 진지하셔. 자, 보세요. 지금,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소 100마리를 잡는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소크라테스의 너의 영혼을 돌보라, 여기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향연이라는 대화편 있죠? 심포지움,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편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파티가 열려요. 근데 소 잡는 얘기는 없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파티를 해봐야 생선 쪼가리 조금. 그러니까 분명히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가 한 3,400년쯤 되는데 사실은 최소한 3,400년이에요. 분명히 요 사이에 지중해 세계에 거대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 거대한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지금 인도에 사는 사람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인도 대륙을 이주해와서 지배한 아리안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브라만 계급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나 베다나 이런 데 보면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지금은 소를 먹지 않느냐? 요 당시에 거의 그러니까 호메로스 이 시대에서 소크라테스 시대로 넘어가던 이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즉, 지금 이 서사시에는 청동 갑옷 얘기가 나오거든요. 훌륭한 정강이 바지 다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 이때 지나면서 철기가 발전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철제 무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히타이트에서 넘어온 것들이. 히타이트하고 트로이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요 당시에 사람들이 산림의 파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축업을 하고 소를 많이 먹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를 많이 먹으니까 산림 파괴가 급속도로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당시에 오면 또는 그에 넘어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요때쯤 오면은 이 지중해 세계에 소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산림이 없었어요.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방에 굶어 죽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몇몇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 대륙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산림을 파괴하고 그렇게 파괴된 산림 때문에 환경에 재앙이 오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그 시기가 전세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대체로 이때 등장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이런 양반들이 등장한 시기의 철학 사상들이 대개 보면 금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영혼을 돌봐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쓴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심심한 분들은 한번 이거를 읽어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있죠. 그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산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급속도로 파괴된 산림 환경에서 궁핍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절제와 금욕의 철학이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범위를 넘어서서 뭔가를 파괴를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제로가 됐잖아요. 절호의 찬스인 거라.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 뼈, 그 다음에 헤카톰베 이런 것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영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영웅들의 영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헤카톰베라는 말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아가멤논이 크리세스의 그 뜻을 어기고 그 크리세스의 딸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폴론 신이 화가 나가지고 아카이오이족을 마구 화살로 쏴서 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회의를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칼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8페이지 73행 칼카스는 그들 사이에서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았다. 오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나더러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 노여하시는 까닭을 말하라고 하시니 네 이제 말씀드리겠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노여하는 까닭이 뭐냐? 그래서 93행에 보면 신이 노여하시는 까닭은 서약이나 헤카톰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때문이요. 즉 아가멤논이 그를 모욕하여 그의 딸을 돌려주지도 않고 몸값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멀리 쏘는 신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요. 그러니 눈매 고운 그 소녀를 몸값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신성한 헤카톤베를 크리세로 가져간다면 그때는 아마 신께서도 노염을 푸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나 그전에는 다나우스 백성들을 수치스러운 밤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가멤논한테 압박이 들어가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랬죠. 넘겨보세요. 저기 30페이지에 120행을 보면 준조구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또한 가장 욕심 많은 그대여 기상이 늠름한 아카이오족이 어떻게 그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소. 이렇게 하면서 빨리 넘겨주라고 말을 하죠. 근데 135행, 136행을 보면 이 아가멤논의 대답에 여기 유념을 해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손실을 보상해 줄 만한 명예의 선물을 준다면 좋겠소. 하나, 만약 그들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몸소 가서 그대의 것이든 아이아스의 것이든 오디세우스의 것이든 가져가겠소.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지금 아가멤논이 말하고 나서 뭐냐? 밑에서 세 번째 줄면 보리 예쁜 크리세이스도 태우도록 합시다. 이랬어요. 요 말이 지금 이제 여자를 가리킬 때는 보리 예쁜 이렇게 되죠. 보리 예쁜 이제 이 당시에는 S라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리 예쁜. 보리 예쁜이라든가 또는 보리 예쁜은 그냥 예쁘기만 한 거고 별로 이렇게 아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으니까 아 최고의 여자를 가리킬 때는 보리 예쁜을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여자를 가리킬 때는 솜씨가 좋고 보리 예쁜이라고 써요. 왜 솜씨가 좋으냐고 그러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기 때문에 여자와 노예들이 집에서 자급자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솜씨가 좋은.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들이 집에서 돌리는 세탁기만도 못했어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생산력이라는 건 엄청 떨어졌어요. 노예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솜씨가 좋고 보리 예쁜 그러면 최고라. 최고 여자인 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보리 예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 보리 예쁜 크리세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볼 문제가 자, 이정석 군 자네는 어때? 보리 예쁜 여자 괜찮나? 예, 피부가 좋아. 보리 예쁜 거하고 피부가 좋은 거하고 다른 문제야. 자네 좀 취잡스럽네. 안 되겠어. 화렴치한 자여, 교활한 자여. 아니 249행에 그래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가멤논이 아까 나한테 지금 보리 예쁜 크리세이스를 갖다 양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킬레우스 것이건 아이아스 것이든 뭐 챙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가멤논이 반항하는 건 뭐냐면 이게 불공정하다 이거죠. 자기도 이게 전리품으로 보리 예쁜 크리세이스를 챙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가멤논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쪼잔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지가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립 이게 이제 트로이아를 갖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공성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트로이 주변의 도시들을 공략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이른바 약탈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탈이.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 미케네 연합군 그러니까 여기 정강이 바지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든 아카이오이족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고향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9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농사는 이미 끝장이 났고 이제 해적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약탈하러 다니는 산적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약탈 전쟁이라 이제 들어선 거예요. 약탈 전쟁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리품을 챙길 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평한 분배, 즉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온 문헌들에서 정의롭다라든가 올바른이라든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것을 왠지 그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가지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배를 잘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정치학에 봐도 이 얘기 나와요. 분배 정의가 뭔지예요. 각자가 가져야 될 몫을 각자가 합당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멤논은 이렇게 하면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불공평한 게 아니냐. 지금 그래놓고 나서 이 뒤에 보면은 나는 어쨌든 크리스 예수를 줬으니까 빼앗아 갔으니까 182행을 보세요. 182행을 보세요. 포이보스 아폴론께서 나에게서 크리세이스를 빼앗아 가시니 나는 그녀를 내 배에 태워 나의 전녀들과 함께 보낼 것이요. 그러고는 내 몸소 그대의 막사, 이게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가서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를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 크리세이스 내놓았으니까 내가 왕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킬레우스 네 몫으로 할당된 브리세이스를 내가 챙기겠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이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킬레우스 너에게 배당되었던 너의 몫으로 나누어졌던 브리세이스를 내가 챙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킬레우스 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갖는 것이 이게 공평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를 갖다가 아가멤논이 자기 것을 챙겨갔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냐,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즉 공평한 분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공평한 분배는 명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명예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서사시를 읽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뭔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이 호메로스의 세계에서는 영웅들은 명예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예가. 일단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 조금 쉬었다 합시다.